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16일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에 대해 전하면서 1987년 이후 남조선 대통령들이 부패 사건에 휘말려든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라고 조소했습니다.